너를 좋아하면서 말하지 못했던 아쉬웠던 그날의 여행을 또 해봐.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널 많이 좋아했나 봐. 이래 가까워졌다. 너와 나 둘 사이 나는 알듯 말듯한 네 맘이 싫었어. 딱히 신호를 I'm not afraid to die.